오늘 우리가 사사기의 7장에 있는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7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3만 2천 명에서 300명까지 줄이는 그런 군사를 줄이는 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 건지 이야기를 좀 나눴었습니다. 3만 2천 명에서 미디안과 싸워야 되는 그 상황들이 왔는데 이 기드온과 이스라엘의 군사들을 여러 명들의 3만 2천 명의 군사들을 줄이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3만 2천 명으로 가서 자기네 능력으로 이스라엘의 자기네 힘으로 하는 그런 것들을 승리한 것처럼 우쭐댈 것을 염려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군사들을 다 줄이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함께해서 일들이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 기드온에게 그런 명령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전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의 백성은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사역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의지하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살기 때문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야 되고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을 그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번 같이 나눴습니다. 3만 2천 명 중에서 두려워서 떠는 자를 모두 집으로 돌려보내고 하시고 또 3만 2천 명에서 만 명, 만 명에서 300명, 300명은 서서 물을 먹고 나머지는 꿇어 엎드려서 핥아서 먹는 그 물을 먹는 사건을 통해서 이 군사들을 줄이는 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군인의 물 먹는 자세가 초점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초점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가? 그 사람들만을 가려서 하나님께서 300명으로 추리는 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미디안과 군사 작전, 전쟁을 하러 가는 그 사건을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셔서 3만 2천 명에서 300명까지 군사를 줄이는 그 사건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기도원에게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수많은 군사로 좀더 안전이 보장되고 승리할 수 있는 여건들, 확률들이 많아지는데 군사를 줄이니까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마음에 기도원의 마음을 아시고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기도원에게 가서 정탐하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적진에 가서 정탐을 하고 와라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기드온이 미디안 군사들의 꿈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보리떡 한 덩이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서 들어와서 진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보리떡 한 덩어리는 바로 기드온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군대의 99%를 돌려보내서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믿음이 없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잘 몰랐던 그런 기도원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정탐을 해서 다시 한번 그 불안한 마음을 없애주고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이미 자신이 이스라엘 위해서 기적 중에 기적을 행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사건을 이 기도원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정탐하러 갔는데 정탐하는 도중에 상대편 군사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꿈 이야기가 보리떡 한 덩이가 모든 진을 다 무너뜨리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두 미디안 군사가 대화를 하는데 한 군인이 보리떡 한 덩이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 들어와서 진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그런 꿈을 꾸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던 병사는 서슴지 않고 미디안 진영을 쑥대밭으로 만든 보리떡은 다름 아닌 기드온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주고받은 말은 이미 이렇게 기드온이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너를 내가 불렀어 너를 책임져 줄게라고 얘기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듣고 다시 한번 기도원은 확신에 찹니다. 그래서 전쟁을 나가는데 전쟁을 나가는 도구가 희한합니다. 빈 항아리와 횃불 그리고 나팔을 들고 가는 것입니다. 정탐에서 돌아온 기드온은 300명을 세 부대로 나누고 각 사람에게 나팔과 빈 항아리를 주는 것입니다. 각자 빈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어서 왼손에 들게 하고 오른손에는 나팔을 들게 하는 것입니다. 군사들은 신호에 따라서 항아리를 부수고 숨겨두었던 횃불을 치켜들고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라고 소리치는 겁니다. 숫자적으로 절대적으로 열세인 이 이스라엘의 군대 싸우는 방법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기드온의 전술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사용했던 방법처럼 황당한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나팔을 불고 목청껏 외치는 소리 역시 여리고성 전투를 연상케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이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기드온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기드온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리고 전쟁의 도구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군사적인 작전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들 가운데 전적으로 개입하신 그 사건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그 기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사건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드온의 야심이 드러납니다. 기드온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해서, 기드온을 위해서 라고 외치는데 여기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기드온을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신의 이름을 위해 또 사람의 이름을 위해 라는 문구를 그렇게 사용하는 그런 때는 문구를 그렇게 사용할 때는 항상 사람의 이름이 왕의 이름이 투입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였습니다. 가나안 사람이 흔히 듣던 그런 말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했던 말이 기드온을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그런 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왕으로 삼으신 적이 없는데 기드온은 왕의 위치에서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반부에 기드온이 왕이 될 것을 사람들이 권하는 그런 일들도 생기게 됩니다. 자신을 왕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이 나눠 가지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이 왕이 돼서 자신이 영광을 받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람을 미디안에서 구원을 할 사람을 찾으셨을 때 순종은커녕 불신으로 가득 차있던 도저히 자격이 없어 보이던 그 사람 이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선발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불쌍하게 여겨져서 선발했는데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을 선발해 줬는데도 이 사람은 전혀 하나님을 왕으로 두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사사로 있는 이 기드온조차도 그런 영적 무지에 있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왕이시고 또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무지하고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하는 말은 여기에서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들을 통해서 기드온이 분명히 이 승리를 하나님께서 직접 이끄시고 소리만 지르고 빈하그리만 쳤을 뿐인데 자기네들끼리 싸워서 이기는 적진이 자기네들끼리 싸워서 이기는 이 사건이 나랑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랑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 기도는 첫 번째로 온전하게 하나님께 온전하게 돌려야 하는 영광을 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영광을 받고요. 하나님만 우리를 강권적으로 간섭하시는데 마치 자기가 왕인 것처럼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위해 기도원을 위해 라는 구호 속에서 자신을 왕의 위치에 놓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고 나를 위해 무엇을 한다면 결국 내가 그 영광을 두 배로 갖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자신을 놓게 되므로 그렇게 두 배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도 자기가 영광을 받게 되는 그런 잔머리를 굴리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까지 내가 차지하는, 자기 자신이 차지하는 그런 모습을 기도원이 보였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려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 손길에 붙들려 있는데 그것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원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동일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눈에 보여서 조금만 이득이 있으면 금방 그 이득에 따라 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심각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인기에 연연해서 좀 더 내 이름을 드러내는 일들이면 그 일들을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또 사회에서도 그렇고요. 직장에서도 그렇고요. 또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모습이 아니라면 과감하게 포기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쟁의 승리를 자신의 능력으로 알까봐 염려해서 군사들을 축소시키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들을 보여주셨는데 기도원은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예롭고 또 명예에 관련돼서 또 그리고 이익이 되고 또 돈의 부분에 관련돼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각자의 능력으로 했다. 지금까지도 내가 잘 살았는데 또 잘 살겠지. 이렇게 조금 안 해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인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지켜주셨고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간섭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그 너머에서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셨고 앞으로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이 기도원을 통해서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각자의 능력으로 산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큰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그 하나님의 영광의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직접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내가 그 위치에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조그만 이익이 들되면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밟거나 또 그 일들을 안 하려고 하는 모습은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라면 그것을 포기하고 또 그리고 그 일들 가운데서 좀 더 다르게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때문에 산다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눈에 보이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 기도원의 전쟁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12절에 보면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 적진의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워있는데 마치 메뚜기와 같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해변에 모래와 같이 많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엄청난 수적 열세로 인해서 위축되었던 기도원을 더욱 두려움에 떨게 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기도원은 분명히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붙드신다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끝을 알 수 없을 만큼 넓게 펼쳐진 진영, 그리고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말들, 또 전쟁 무기들, 기드온이 여기까지만 보았다면 분명히 공격을 포기했을 것입니다. 또 숨어 지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꿈 얘기를 그나마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셨기 때문에 전쟁을 했고 이길 수 있었습니다. 엄청난 수요에도, 숫자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기드온 앞에서 적진이 무너지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기드온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 우리보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그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수의 병력과 전쟁 무기,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눈에 보이는 힘과 권세는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완전히 무기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 앞에서 전혀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나마 전쟁에서 이겼지만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이것도 없고요, 저것도 없고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일하십니다. 우리의 수준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수준 너머에서 우리의 패러다임 수준으로, 우리 생각 수준으로 얘기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는 결코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눈에 보이는 그 숫자에 너무 당황했습니다. 소명을 받을 때부터, 그리고 그 숫자를 봤을 때부터 그렇게 당황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면 그 꿈 이야기까지 하면서 그 기도원의 마음을 돌리는 사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두려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생겼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모든 백성들과 정탐꾼들이 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가나안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보이는 것만 보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기드온과 이스라엘 사람, 그리고 출애굽 당시에 가나안 정탐했을 때 문제점은 뭐냐면 거기서 믿음의 눈으로 봤냐, 믿음의 눈으로 봤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일들이, 능치 못하는 일들이 된다는 것을 늘 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큰 이적들을, 기적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계속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고요, 우리 한 명 한 명한테도 그렇고요, 지금까지도 지켜주셨습니다. 어찌됐거나 좌절해서 넘어져서 기어왔던, 또 뛰어왔던, 그리고 또 감사해서 왔던, 낙망하고 좌절해서 왔던 간에 지금까지 지켜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지켜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담대할 필요가 있고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신감을 갖는다고 자신감을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힘과 권세를 두려워했던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또 그런 환경에 짓눌려서 낙마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너머에서 책임져 주신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그 일 가운데서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했던 이 가나안 정탐꾼 사건에서 하나님을 배반했던 사람들은 모두 사망해서 죽는 그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대로 고백했다면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기드온과 미디안 사건에서도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이 전부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것으로 계속 들이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상식적인 너머에서 하나님의 믿음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들을 봐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눈에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돈과 권세와 불의한 사회구조 같은 것에 그런 보이는 것들이 전부가 아니라 그것이 두렵게 하지만 어찌해 볼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생기지만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포기할 수밖에 없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권세 앞에서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면 살 수 있다는 것, 지금까지도 그랬으니까 앞으로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항하여 하나님을 의지한 채 싸우면 마침내 그것들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싸우는 우리 앞에서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환경들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에 속아서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사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만 붙들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제가 한 가지 예화를 들면서 오늘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어느 날 찰스 스펄전이라는 사람이 이 자기 제자들을 데리고 영국의 런던 거리에 5개 집회를, 밖에서 하는 집회를 그렇게 참석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일주일, 이주일 계속돼서 그 일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숫자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 일들을 보고받는 책임자였기 때문에 그 일들을 보고받는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보고들은 이들이 성공했고 어떤 일들은 이들이 실패했다고 그런 보고가 계속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런 보고를 계속 듣고 있던 스펄전에게 어떤 젊은이가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스펄전 씨, 내가 이렇게 집회해서 그리스도를 주께로, 그리스도에게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일들을 담당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날씨도 그렇게 받쳐주지 않습니다. 내가 영혼을 제대로 인도할 수 있는지 잘 이해도 안 되고 너무 낙담만 됩니다. 충실히 설교도 했고 죽을 힘도 다했지만 나의 호소에 응답하는 사람도 없고 별일이 없던 그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나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펄전 이 목사님이 그 젊은이를 보고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영혼을 구원하시라 기대한단 말씀입니까? 당신이 그런 사람입니까? 이야기를 들은 이 사람은 너무 당황해서 나는 추측하지 못합니다. 내가 그럴 능력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은사와 재능도 없고요. 내가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나는 틀린 사람입니다. 나는 그것을 기대해서도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스펄전이라는 사람이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분명하게 아주 단호한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하기를 했답니다. 그것이 당신이 결과를 못 보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결과를 못 보는 이유입니다. 당신의 힘으로, 당신의 능력으로, 당신의 뭔가 해본다고 하는 순간, 그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결과가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실 겁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기도원과 또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그런 기적들 300명으로 그 많은 몇만 명이나 되는 그런 군사들을 이기는 사건들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직접 책임져주시고 직접 먹여주시고 직접 함께하시는 그런 국가인다는 것을, 그런 나라라는 것을 보여줬다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기도원과 또 이스라엘의 그 모습은 우리의 모습 속에서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던지 간에 어떤 상황에 있던지 간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 좀 믿음을 갖고 좀 더 이겨보려고 노력하고요. 좀 더 믿음을 갖고 좀 더 견뎌내보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금방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서 성질이 급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금방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견뎌내보는 믿음, 좀 더 그것을 이겨보려고 노력하는 믿음, 그것을 피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보다 이겨내보려고 하는 믿음, 좀 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속에서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좀 더 기다려보는 믿음,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필요한 것입니다. 직장에서요, 또 가족관계에서요, 사람이 변하지 않잖아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몇십 년이 기다려도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경제적인 거예요? 바뀌지 않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로또를 맞지 않는 이상 바뀌지 않는다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잖아요. 지금까지도 건강하게 강건하게 책임져 주셨으니까 앞으로도 책임져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면 지금까지 여기까지도 못 왔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때문에 산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먼저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 때문에 산다는 것을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